yesterday. 너무 힘들었어. Yesterday 내 하루는 왜 이런 건지 나도 모르게 또 눈물이 흘러내려와.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. 가슴이 아파서 너무 그리워서 오늘도 그댈 찾아 헤매인다. Yesterday 하루가 또 지나고. Oh yesterday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야.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미워. 내일은 괜찮아지겠지. 추억이 떠올라. 나도 모르게 또 눈물이 일렁이잖아.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. 가슴이 아파서 너무 그리워서 오늘도 그댈 찾아 헤매인다. Yesterday 하루가 또 지나고. Oh yesterday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야.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미워. 내일은 괜찮아지겠지. 아무 말 바라본다. 나 혼자 되뇌어본다. 지울 수가 없는 한 사람. Yesterday 하루가 또 지나고. Oh yesterday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야. 아무것도 내가 미워. 내일은 괜찮을까. 언젠간 괜찮아지겠지.